어디선가 날 부르는데 혹시 그대일까 괜히 설레이잖아 난 사실 오늘도 또 그대 생각에 숨겨둔 내 맘을 꺼내놓고 바라만 보네 나 먼저 그댈 좋아한다고 말하면 멀어질까봐 내 맘을 숨기려 해도 나 이렇게 널 사랑하잖아 I wish you I'm waiting for you.